사랑하고 말았죠. 내 맘속에 그대를 묻다 지운 채 다시는 그 어떤 사람도 더 없기만을 바랬던 다짐도 지쳤나 봐요. 그대보다 모든 게 참 많이 부족해도 나만 사랑할 좋은 사람 같아요. 이젠 그 사람을 사랑할게요. 그대